난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은 어른 환자들보다 어린이 환자에게서 더 격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지금 아무리 아파도 의심 없이 내일을 계획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잎이 거의 다 떨어져 버린 나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나는 겨울을 기대하고 있어요. 눈이 오면 오빠보다 눈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꼭 자전거를 배워야지. 이렇게요. 설사 오늘이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선택하시겠어요? 어제를 정리하는 오늘, 혹은 내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오늘.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 영화 Goodbye My Friend, 우리 제목이었고요. 원제는 큐어였죠. 데이브 그로스니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중에서 Gathering Leaves 띄워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하루가 올해의 마지막 달의 첫날이었어요. 그렇죠? 잘들 지내셨어요? 마침 월요일이기도 해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들 지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이 즈음이 되면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고 조금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남은 한 달이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상투적이지만 해보게 됩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뭐 편지나 엽서나 겉봉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Love Actuall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유니버설 뮤직에서 제공하는 정말 영화 음악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런 사운드트랙이고요. 그리고 또 시상회도 준비했습니다. 중앙시네마에서 준비한 설왕설래 영화제. 뭐냐면요. 아,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영화들을 다 모았다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저희가 이 시상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요. 러브레터, 냉정과 열정 사이, 참을 수 없는 사랑, 스캔들, 싱글즈, 국화꽃 향기, 클래식 이런 영화들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또 아타나주오 시사회도 여러분 초대하는데요. 초대자를 저희가 게시판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12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에서 아타나주오 시사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인터넷 안에서만 이 말이 유행이 아니죠. 얼짱이란 말. 이제는 얼짱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얼짱이라는 게 얼굴짱이라는 건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원조 얼짱부터 시작해서 엽기 얼짱, 스포츠 얼짱, 베이비 얼짱, 뭐 정말 온갖 군데에다가 다 얼짱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얼짱. 얼짱이라는 말에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죠. 얼짱은 그렇지 않아도 온 사회가 정신없이 외모 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는데 얼짱이라는 이 신조어가 또다시 모든 사람에게 얼굴만이 다인 양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요. 이 얼짱 때문에 안티얼짱도 생겼고요. 반얼짱 그룹도 생겼는데 한번쯤 이 얼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FM 영화 음악에서는 안 얼짱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못난이들이요. 소위 못난이들. 영화 속에 나타나는 못난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FM 영화 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못난이들 만나볼까요? 역시 이 영화에서도 못난이가 나타나긴 했어요. 기네스 펠트로가 분장을 엄청나게 잘했죠. 그 예쁜 여자가 아주 뚱뚱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어떤 그 마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최면에 걸린 하리 주인공이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영화죠.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Shallow Heart 중에서 음악 듣습니다. Wall in Your Heart. And it's cold and it's dark and you don't have clues. There's a wall in your heart that no one can get through. And it's cold and it's dark and you don't have clues. But this wall, it will fall if it's the last thing I do. I'll get through. This wall in your heart.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중에서 쇼벨린이 부른 Wall in Your Heart이었습니다. 여자 배우 망가뜨리기. 우리 한국 영화에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일종의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그런 영화들이 두 편이 나왔었는데요. 올 초반에 나왔었던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영어 완전 정복이요. 여기서 그 여주인공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김하늘과 이나영 씨요. 얼마나 깜찍하고 예쁩니까. 하지만 후줄근한 옷을 입고 화장기를 줄이고 나와서 내가 얼마나 촌스럽고 평범하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특히 이나영 씨 같은 경우는 영어 완전 정보에서 커다란 검정 뿔테 안경만으로도 자신의 미모를 다 감출 수 있다는 양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인 양 나왔는데요. 그런 걸 보면 좀 얄미워요. 얼마나 예쁜지 우린 다 잘 아는데 또 그렇다고 그 배우들이 못생겨 보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또 말이 망가뜨리기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망가집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예쁘거나 귀엽게 보이는 것이죠. 또 오히려 그런 소박한 분장 속에서 더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예쁜 못난이들 이 전통은 사실 영화 역사 속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예쁜 여자 배우들이 그저 안경을 쓰거나 촌스러운 옷을 입거나 아니면 치아 교정 틀 같은 것을 그냥 붙이고 나와서 못생기거나 평범한 여자 주인공 역을 연기했었죠. 왜 그런지는 뭐 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들의 내숭이 아무리 얄미워도 여전히 극장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객들이 영어 완전 정복을 보면서 이나영이 말하는 나는 너무 평범해 라는 대사에 닭살이 돋겠죠. 하지만 정말로 평범한 외모의 다른 배우가 그 역을 맡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중 얼마나 될까요? 영화와 매스미디어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아다녔고요. 또 그것은 벌이 꿀에 모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부작용이 탄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쁜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못생긴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영화도 없고 사진도 없었던 옛날 옛적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의 기준을 맞출 대상 그저 주변에 살던 동네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화가 등장하고 또 나라 곳곳에 숨어있던 예쁜 사람들을 뽑아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기준은 아주 높아졌죠. 성형수술이나 화장술, 다이어트 산업 발달 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자신을 그래도 맞출 수 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쁜 사람들의 수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뭐 영화관 안에서건 혹은 영화관 밖에서건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높아진 기준 덕택에 예전 같았다면 별 어려움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 아니면 뭐 그래도 좀 어머 예쁘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못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의 기준이 서구적인 기준으로 글로벌화되니까 우리는 따라가기가 더욱 힘들어졌고요. 그 결과 수적으로는 당연히 다수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엉겁결에 차별받는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 탓만 할 필요는 없죠. 그 높디 높은 미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 주변이나 혹은 연예인에게 가차없이 적용하는 사람들 역시 바로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나영이 안경 쓰고 후줄근하게 나와서 못난이라고 강변했던 영화 영어 완전정복 중에서 영주의 왈츠 들어봤습니다. 조성우의 영화음악이었고요. 자, 최근에 개봉된 6개의 시선, 인권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죠. 이 영화의 처음을 장식한 작품은 외모지상주를 꼬집은 임순례 감독의 그녀의 무게였습니다. 내용만 보자면 참 암담한 그런 영화죠. 용모 단정이라는 이 매정한 네 글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문 앞에서 좌절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임순례 감독은 이 영화를 코미디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 코미디라는 장르가 맞기도 했어요. 코미디는 자칫 잘못하면 맥 빠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었던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또 좌절의 슬픔과 웃음이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미디는 외모에 목을 매는 이 사회에 대한 아주 유쾌한 야유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임순례 감독이 직접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아주 통쾌하게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이 영화를 그렇게 쉽게 코미디로 받아들였을까? 왜 그렇게 깔깔대고 웃을 수 있었을까? 만약 이 영화가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별에 대한 것이었고 또 주인공이 우리의 미적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그 정도의 미인이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 작품을 쉽게 코미디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요. 우리는요 혹시 뚱뚱하거나 연예인의 기준에 맞지 않은 외모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아주 기계적으로 희화하는 버릇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엄성까지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화 6개 시선 중에서 그녀의 무게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미녀와 야수,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이 부른 Beauty and the Beast였습니다. 이 미녀와 야수 영화들 그동안 참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객들이 야수가 왕자가 된 뒤의 모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장꼭두 감독의 미녀와 야수 영화 후반부에 야수가 잘생긴 악당 에베네스트의 육체를 빌려서 벨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레타 가르보가 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 실망해서 그만 이렇게 미쳤다고 해요. 내 야수를 다시 돌려줘요. 이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후반부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도 좀 비슷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게 왕자야? 차라리 가스통이 낫겠다 하면서 그 왕자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했었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장꼭도의 미녀와 야수. 그때 그 장마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생긴 배우고요.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왕자도 못생긴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후반부까지 우리가 보면서 서서히 친숙해진 그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수는 못생기고 무서웠지만 벨처럼 관객들도 야수가 가진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에까지도 익숙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미남에 정이 안 가는 것도 당연했어요. 이런 영화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스턴트 음식처럼 우리가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간신히 그 외모에 익숙해졌을 때 인스턴트 미남을 등장시켜서 그 자리를 채우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관객들이 사랑하게 된 것은 야수의 내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수의 못생긴 외면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슈렉 같은 경우는 정반대였죠. 정치적 공정성을 내세운 메시지에 어른들은 만족했지만요. 어린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많은 어린 관객들은 피오나 공주가 아주 못생긴 오거로 변했을 때 실망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공주가 못생긴 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친근감을 쌓아왔던 한 캐릭터가 전혀 다른 외모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슈렉의 속편 곧 개봉한다고 하죠. 아마 거기에 나오는 피오나 공주는 그래도 관객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도 피오나 공주의 새 모습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영화 슈렉 중에서 스매시 마우스가 부른 I'm a Believer 였습니다. 우리는 못난이들을 영화 속에서 보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한마디로 못난이들의 승리를 사랑합니다. 영화 전쟁과 평화에서 뚱뚱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피에르 베소프가 아름다운 나타샤 로스토바의 사랑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가 떠듬떠듬거리면서 나타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처럼 감동적인 장면은 없죠. 또 시청자들은요, 우리 드라마 뉴노스톱의 박경님이 조인성의 열정적인 구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화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쉽게 영화 속의 못난이들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아름답고 잘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나는 어딘가 모자라, 난 이거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 하고 대부분 자신을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멋있는 사람이 못난이를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는 조금 사기의 구석이 있어요. 왜 못난이들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못난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적은 걸까요? 전쟁과 평화에서 피에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나 루드밀라 사멜리베어 같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미인들. 그러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좀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못난이들 간의 연애담은 참 소중합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는 어네스트 보그나인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 마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범하고 못생긴 중년의 부족한 주인, 어네스트 보그나인이죠. 그가 역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학교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결국 그 둘은 결합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남자 주인공 마티는 망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 클라라의 외모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자, 스페인 감독 미고엘 바르뎀의 영화 어글리 우먼은 또 어떤가요? 이 영화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 미녀와 야수식의 로맨스 신화를 그 전제를 조롱하면서 시작합니다. 외모는 못생겼지만 속마음은 아름답고 또 나중에는 외모까지 멋진 모습으로 바뀐다는 이 미녀와 야수식의 판타지를 거꾸로 뒤엎어버리는데 이 영화의 매력이 있죠. 괴물같이 생긴 추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롤라 오테로고요. 그녀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거듭나지만 고독은 끝나지 않아요. 미모는 갖췄어도 그녀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그녀는 애인의 버림까지 받습니다. 그러자 미모의 여자만 골라서 살해하는 아주 엽기적인 사이코 살인마가 되죠. 이 영화도요, 결말은 춘남추녀의 로맨스, 해피엔딩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주인공 롤라 오테로를 쫓던 형사반장이 그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못생긴 사람의 못난이로서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는 표식으로 그동안 몰래 감춰왔던 자신의 못생긴 외모의 실체를 공개하죠. 그러니까 그 형사 역시 퇴근 후에는 가발에서 틀니 심지어는 눈알까지 뽑아놓고 휴식을 취하는 아주 좀 끔찍한 외모의 소유자였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못생긴 외모의 실체를 공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교류가 생깁니다. 못생긴 남녀가, 못난이가 여느 로맨스 영화와 다름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볼 때 이때 우리는 묘한 이질감과 함께 공감까지 느끼게 되죠. 이렇게 어글리 우먼은 판타지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판타지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역설이냐고요? 사랑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또 다른 판타지 말이에요. 영화 전쟁과 평화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았죠. 나타샤 스월츠 들어봤습니다. 자, 못난이 지옥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토드 솔런스 감독의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가 그리는 세계가 못난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영화의 주인공 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학교와 집으로 구성된 던의 작은 세계, 결코 지옥보다 좋을 수 없는 곳이니까요. 모범생 오빠, 또 예쁜 동생 사이에 낀 둘째 던, 못생겼고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요. 사교성도 없습니다. 그 결과 던은 모욕받고 오해받고 또 무시됩니다. 이 고인 물과도 같은 세계에서 빠져나가려는 던의 시도, 언제나 좌절하고 말죠.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그럭저럭 감정을 나누던 친구 겸 적수였던 브랜든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참 가슴 아프게도 던은 영화가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요. 헐리우드표 못난이 영화들의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참 가슴 아프시다고요? 무섭다고요? 아니요. 제 생각에 인형의 집으로의 오세요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 영화가 우리가 늘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비밀 하나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하다고 믿는 가족의 사랑에 대한 비밀이요. 그것이 얼마나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당사자의 기능성과 밀접하게 얽혀있는지를 이 영화는 정말 잔인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평등성을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의 감정은 여전히 미모, 능력, 이런 당사자의 기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종종 낭만적으로 미화시키는 감정 교류의 가능성, 또 인간적 가치, 이런 것들도 그런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걸 알면 참 씁쓸하죠. 두 곡 이어서 들어갔는데요. 먼저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중에서 데비 갭슨이 부른 Lost in Your Eyes, 그리고 내 책상 위의 천사 중에서 던 맥글라션의 영화 음악 오프닝 크레딧 들어갔습니다. 내 책상 위의 천사,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에서도 정말 못난, 아주 못생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참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리고 상업 영화들이 못난 이들을 영화 속에 등장을 시키고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거나, 혹은 못난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몰아갑니다. 결국은 사랑으로서 이야기를 결말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 책상 위의 천사 같은 경우는 못난이가 사랑은 얻지 못하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찾게 되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찾기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도 더 부스스해진 그런 머리의 주인공이죠. 자넷. 이 내 책상 위의 천사의 주인공인데, 못나서 따돌림 받고 정신병동에까지 들락거리고, 하지만 결국 문학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작가 자넷 프레임의 자전적 소설로 영화화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들에게 정말 못난이가 무엇인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못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숨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넷의 이야기, 내 책상 위의 천사는 그 누구에게도 힘을 주는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못난이들 참 다양하죠. 일단 얼굴이 못난 사람,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얼짱의 반대말, 안얼짱이 아니라 얼빵이라고 하죠. 얼빵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최근 한국 영화들을 보면 행동이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못난이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못난이들의 슬랩스틱 코미디. 라이터를 켜라의 주인공도 못난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못난 짓만 골라 하죠.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밖에 없는 동창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예비군 훈련을 왔지만 낮잠을 자버려서 반나절밖에 인정을 못 받고요. 주머니를 털어서 산 점심은 그나마 쏟아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달랑 남은 300원으로 라이터를 사고, 그 라이터에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위대한 유산의 두 주인공도 떨어뜨린 100원을 찾아내려면서 싸움을 벌이는 백수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직업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제 외모만으로 못난이로 구분짓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 경제적 능력 같은 것이 또 다른 못난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나 홀로 집에 가난한 도둑이 바보스럽게 그려졌다면 토마스 크론 어페어의 그 부자 도둑은 참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영화 속에서의 못난이들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사회적으로 정상이라고 규정지어 놓지 않은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또 못난이 취급을 받죠. 범죄자, 중독자, 경제적 무능력, 촌스러움, 그리고 물론 추남과 추녀, 또 성불구, 가난함, 장애자, 동성애자, 이 모든 것들은 영화 속에서 못난이 취급을 받는 캐릭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 하나쯤은 가졌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이런 못난이들을 보면서 누구든 공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모두가 못난이라는 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못난이 여성 캐릭터의 원조격인 사람이죠. 뮤리엘. 영화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음악 한 곡 듣습니다. 아바가 부른 댄싱 퀸, 이현지, 윤효진 씨 신청하신 곡이죠? 함께 들어주세요. FM 영화 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으로 영화 속의 못난이 얼빵들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신조어라고 하죠. 얼굴짱의 반대말 얼굴빵이라고요. 그런데 영화 속의 못난 애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 반드시 얼빵이가 못난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죠. 그러니 얼짱 한순간 눈에 보이는 그 얼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짱들을 우리 많이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짱이 있을까요? 말짱도 있고 행동짱도 있고 모르겠어요. 말 만드는 런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여하튼 다른 짱들을 또 발견해서 우리 얼빵들이 좀 기죽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Welcome to Collinwood.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못난이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인생의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둑질을 하는 영화 Welcome to Collinwood의 음악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실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파울로 콘테가 노래 부르는 비아꿈미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Vieni via con me, entra in questo amore buio, pieno di uomini.